생각하시나요? 잘 가세요. 참 고마웠어요. 나란 여자 정말 잘도 갖고 놀았죠. 내 사랑 갖고 장난친 사람, 내 눈물 맞아 짓밟은 사람. 나도 여자랍니다. 내 가슴엔 아직도 사랑만은 남아있어요. 뻔뻔하게 다시 나를 찾았네요. 쨔쨔하게 또 커진 말을 하나요. 돌아가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.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똑똑하게 다시 생각해보세요. 따끔하게 혼좀만이야 되겠네요. 꺼져주세요 내 앞에서. 나만 네 사랑마저 아파요. 안녕.